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끝까지 자존심 왜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운 뿐이니까 될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은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로울 뿐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란 덫에 일부러 발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조차 치지 않아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 봐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에이.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